오늘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신경 14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의 그대로 설교의 제목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설교를 하게 되네요. 지난주에는 이수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안매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다시 3주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20세기 이후에 현대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성령론입니다. 지난 20세기를 넘어서 금세기까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성령 운동을 중시하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급격한 부흥과 성장의 이면에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성찰과 또 성장 이후의 후속 작업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운동을 중시하는 오순절 교회들이 20세기와 21세기 교회의 성장과 또 선교를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낳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표제어,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가 크레도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가 크레도이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할 때 크레도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 등장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성자 예수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이 4세기, 5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어졌었고 그것들의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조화된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 그 성자 예수에 대한 고백의 크레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금 등장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놀라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떤 비인격적인 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어떤 정서적인 체험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과 우리 사랑극북에 보면은 가장 두꺼운 책 중에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고 또 하나 아주 두꺼운 책 중에 하나가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또 이렇게 꽂혀있는데 아무도 읽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8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예일대 총장 출신이죠.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신앙과 정서. 우리는 우리 안에 다양한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 정서들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정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활기 있게 하는가 뭐 그런 신앙과 정서의 관계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의 표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는 감정은 반드시 도덕적인 탁월함을 사랑하게 하고 합리적인 확신을 수반하고 복음적인 겸손과 본성의 변화와 자애로움과 아름다움과 삶의 실천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영적인 갈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정서와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사나 신유집회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이내 휘발해버리는 어떤 양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핵심은 정서적 체험에 근거한 교회 성장의 동력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그의 사역에 대한 20세기의 뭐 신학자라고 한다면 존 스토트를 꼽을 수 있겠죠.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지금 21세기 이제 그 존 스토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종의 세계 신학계의 뭐 성공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톰 라이트. 21세기의 신학자는 톰 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성령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령의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시며 예수께서 악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거두셨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며 우리의 사명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돕는 일임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도신경 앞부분에서 고백한 대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을 어떤 힘이나 은사, 에너지, 심지어는 기로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해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다. 성령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 마르트는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새롭게 각색하는데요. 나는 주님이신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신경에서만 보더라도 성령의 어떤 사역의 특징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번역본이긴 하지만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은 원문과 대조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고백 완전한 문장 속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문장으로서 존재와 존재 사이를 매개하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사도신경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존재의 목적이죠. 존재와 존재 사이를 연결하고 중재하고 매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교회 사회에서 성령에 대한 아주 유명한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또 하나의 명제는 성령을 신앙 속에서 맞이하라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성령을 신앙 속에서 맞이하라. 성령을 신앙 속에서 맞이하라. 이제 프랑스의 자케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이 두 가지 고백을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순환 논리라고 하는 거죠. 논리적 폐쇄성이 있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는데 신앙 안에서 성령을 맞이해라. 이게 순환 논리로 충돌한다는 거인데 그것은 그 자케르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해주는 신앙이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어떤 지적인 교리에 대한 동의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대한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역동성이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 고백의 모순, 문장으로서의 모순됨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 원문에서만 보더라도 나는 성령을 믿을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성령 안에서 신앙한다. 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신앙한다. 그래도 in spiritum sanctum 나는 성령 안에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들, 존재들 사이, 존재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성령으로서 그 성령됨에 대해서 계속 사도신경 설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로우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인간과 피조물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히 놀라우시면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와 동시대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내면에서 나의 마음에 호소하는 분이며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고 깊은 곳에 계신 분일 뿐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즉 나의 내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내면에서 내 영혼에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죠.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날 미국 몬타나에서 안타까운 부고가 들렸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세기, 21세기에 메마른 세계교회를 향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임을 일평생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뭐 정말 많은 책들을 남겼지만 그 책들 중에서 특별히 메시지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제 책꽂이에도 꽂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로마서 8장 26절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 첫 번째 설교에서 이제 크레도라고 하는 사도신경 원문의 첫 단어이자 첫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크레도의 핵심은 자각된 나라는 존재의 주체적인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집중과 헌신이 바로 이 크레도의 의미다. 사도신경에 진술되어져 있는 이 신앙의 교리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집중과 헌신이 크레도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신다라고 성령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두 번 등장하고 그 두 번 등장하는 것이 성부에 대한 고백과 성자를 건너뛰어서 성령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이 고백의 지점에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최소한 저에게는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규정해 주는 의미로서 크레도가 다시금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 어떤 맹목적인 기복이나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의 근거에서 두려움이나 욕망에 가득 찬 복종이 아니라 관계이며 우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크레도입니다. 지난주에 안명호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고 2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또 언제 뵙나 한국에 오셔야 뵐 수 있으니까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짓을 해요. 네, 가끔씩. 그래서 이제 이름 꽤나 알려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있죠. 뭐 뉴욕 장로교회라든지 아틀란타 베델 한인교회라든지 뭐 달라스 중앙 연합중앙침례교회 이렇게 막 빈내리교회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뭐 설교는 다 다르죠. 본문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주제도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의 공통점 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 무슨 얘기일까요? 이 메가 밀리언 이 복권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1조 6천억짜리 복권 추첨이 이번 주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정말 하나같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 예화가 등장하게 되는 맥락은 각기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과 오늘 저도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난 일이니까요. 당첨자가 결정됐고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사람이 1조 세금 떼고 1조 1000억인가를 수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애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 직전,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지금 직전에 성공의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도 성령에 대한 이 그 고백에 로안 윌리엄스가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신뢰하는 삶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주의한 것이죠. 거기에 마지막 장이 성령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는 장의 제목을 우애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장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애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크레도입니다. 그것이 없는 크레도는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 그것이 없는 크레도는 공허한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실 한 장이 더 있는데요. 뒤에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14번째이고 아마 20번째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지식을 더 이렇게 지식의 양을 더 많게 하는 사도신경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주 작은 지식이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우애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의 내용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사도신경의 설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우애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대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아까 우리 최동관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넓은 풀밭에서 뛰어놀게 하시고, 좁디좁은 이 어떤 욕망과 경쟁의 터전이 아니라 넓은 그 텃밭에서 뛰어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들을 성찰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성령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또 건강과 또 이 공간과 또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강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희미해진 우리의 신앙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지식들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우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세상 안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